큰물 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지구의 유치원 다가소들과 군 리인민병원 려양소 보양소들의 조선노동당의 운정이 올린 담요들이 전달되었습니다. 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는 복구조원투의 첫 시작부터 수많은 건설용 설비 자재와 식료품들, 교복과 학용품들을 보내신 데 이어 이번에는 담요까지 보내주시었습니다.